들은 얘기 잘 지낸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야지 이쯤에서는 넌 지워내야만 해 쉽지 않을 것만 같아 파도처럼 흐르는 기억 속에 널 담아내고 있어 그걸 끝내버리지를 못하고 온종일 움켜쥐고만 있어 아직도 널 잊는 법을 배우고 있어 Always I'll be there for you 기절이 천 번을 돌아 널 만나면 그때 말해야지 사랑해 Tumble